소리가 듣기 좋나요? 밝은 햇살이 가득한 날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아요. 해진 일기 속 어린 나만이 알던 소중한 기억이 날 춤추게 해요. 노을빛 아래 늘 신나는 아이처럼 날 설레게 해요. 마음에 담긴 사진처럼 내겐 너무 소중한 My dream. 내려오네요. 그 거리에서 다시 울어요.